되면 느껴지는 너 몸속 그 전율이 쓰디쓴 내 아픔들을 새하얗게 달려버리지니 운명의 입맞춤 난 soldier baby I got you 우린 세상과의 다툼에 맞서 함께 ride oh. 똑같은 만남에 지쳤지만 넌 달라 아직도 못다 해준 사랑이 내겐 더 많아 너는 sky 나는 땅 나는 태양 너는 달 you and I we so fly 그댄 bunny 나는 cloud 그토록 원해왔던 매일 밤 꿈꿔왔던 그런 사랑이 너야 이젠 영원히 멈출 수 없어 baby you can't come